주께 맡겼다오. 사랑이란 내 선택을 이제 잠이 들오. 주의 머리맡에 주께 드렸다오. 설렘이란 내 감정도 우물에 잠긴 물처럼 내 맘은 그대 것이오. 그대만 가질 수 있어. 오직 그대만, 오직 그대만 위해서 사랑하겠소. 내 맘을 노래하겠소. 그대 기다리겠소. 주님의 때, 주님이 맺어주실 그대.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흐르고 내 눈에 휘장이 걷히고.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흐르고 빗장이 풀리고.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흐르고 내 눈에 휘장이 걷히고. 이제 난 보이오, 그대가 보이오. 아름다워 그대 기다렸소. 매일 꿈꿔왔소. 주의 손을 잡은 아름다운 그대 모습 이제 깨어나오. 함께 걸어가오. 주가 주신 동산 다스리며 걸어가오.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서 지금 내 앞에 있는 그대 이제야 알죠.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서 지금 내 앞에 있는 그대 이제 알죠. 이시와 이샤처럼 우리는 만났었죠. 기대하고 기뻐하고 뿌듯해서 잠을 설쳐. 이시와 이샤처럼 주님이 맺어주신 나의 신부, 나의 신부. 사랑해요 우리 서로. 그는 나의 주아버지. 내 영혼을 풀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광야, 광야에서 가시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 무릎 꿇고 엎드리네 들을 것이 많다 생각했는데 내가 들을 수 있는 건 움츠린 내 모습뿐 내 안에 가득 담았던 보물인 줄 알았던 큰 돌덩이들 하나씩 꺼내 주발 앞에 날 엎드리네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비워내고 또 비워봐도 자꾸 찰나 숨을 쉴 수 없고 그 모든 게 힘에 겨워 눈물조차 메마른 이 절망의 순간, 견딜 수 없는 이 고통. 주님, 듣고 계시나요? 나의 아픔, 좌절, 그리고 내 마지막 기도를. 슬픔도 함께 느끼고 슬픔도 함께 나누며 기쁨도 함께 느끼고 사랑도 함께 나누며 우리 서로 섬기면 함께 가리라 이것이 주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 하늘에 뜻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늘에 미랄 되리라 아픔도 함께 느끼고 슬픔도 함께 나누며 기쁨도 함께 느끼고 사랑도 함께 나누며 우리 서로 섬기며 함께 가리라 주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 하늘에 뜻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늘에 미랄 되리라 섬기며 함께 가리라 이것이 주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주신 이 따뜻한 손길이 있음을 분명히 알아줘. 십자가 나를 사랑하신 이유 가슴으로 꼭 차와 눈물만 흘렸죠. 위로하길 원해요. 감사 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알 수 없는 그대 깊은 마음속까지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알고 계셔요. 위로하길 원해요. 감사 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위로하길 원해요. 감사 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위로하길 원해요. 감사 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당신은 하나님의 죽임당한 어린 양. 축복 더하노라.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나.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그곳에 많이 기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그곳에 나의 기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위해 주께서 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Thank you.